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저희 돌아왔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12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한 3시 30분쯤 됐네요. 네. 네. 저는 조직신학과 종교철학 공부하고 있는 T1입니다. 예, 저는 신약을 공부하고 있는 N1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한국은 지금 일요일이겠죠? 그러네요. 네. 지금 이 시간이면 네. 네 아침 됐겠네요. 네, 다들 이제 주일 예배 가시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겠네요. 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네 저희는 지금 미국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죄송해요 항상. 네 최근에 보니까 네. 그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때때로 좀 소개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뭐. 네. 그런 거 신경 안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청취자분들이. 그럴까요? 내용, 네. 내용이 중요하지. 네. 아니,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셨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네. 근데, 일단은 미국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요즘은 네. 굉장히 송구스러운. 죄스럽습니다. 죄스러운 그런. 네. 왜냐면, 한국이 힘드니까. 그렇죠. 네. 아니 네. 저는 어제 네. 밤에 이제 촛불 집회 생방 요즘에는 생 중계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새벽에 네. 한 12시쯤부터 이제 그걸 보고 있었는데 한 2시까지 봤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그게 중독성 있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그럼요. 예, 계속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자유 발언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또 듣고 네. 또 어제 저기 가수 한영애 씨. 아, 한영애. 아, 정말. 잠자는 하늘님이요. 네, 조율. 조율. 네. 네. 저는 사실은 그거를 이명박. 네, 네. 그 타도하자.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죠? 한 4년 전인가요? 막 그래요. 네. 네. 그때도 광화문에 잔뜩 모여 가지고 아, 저기 광우병 촛불 집회. 광우병 아니고요. 다른 네. 거였어요. 다른 일 때문에. 예, 네, 다른 네. 일 때문이었는데 그 4대강 뭐 이런 것도 4대강. 있고, 예, 네. 막 아무튼 엄청나게 그때도 모였었어요. 네. 그때는 낙곰수를 중심으로 해서 낙곰수 콘서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네. 잔뜩 모였었습니다. 네. 네. 저는 그때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네. 제안을 했었죠. 네. 페이스북인가 트위터인가 아무튼 뭐라고 하셨는데 조율을 불렀으면 좋겠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진 않았죠. 그게 굉장히 종교적인 약간 색깔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늘님이 나오고. 예, 잠자는 하늘님이요. 네. 굉장히 뭐랄까 하늘한테 좀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해달라고. 네.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 그렇지만 결국에는 시민들이 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저는 어제 네. 그 조율 들으면서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님이 누구냐? 지금 이 한영애 씨가 네.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하는 사람의 생각과 또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네. 저는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예. 그게 어떤 이제 신적인 존재에게 비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늘님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네. 같이 네. 그런 그러네.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네. 원래는 조율 한번 해주세요잖아요. 하늘님에게 이제 비는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조율 한번 합시다. 네. 그렇게 끝났어요? 그렇게 맨 마지막에 네.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 당신들이 하늘님이다. 네. 이런 이야기. 사실 잠자던 민심이 잠자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네. 박근혜가 뭐 실정을 하든 말든 네. 그냥 뭐 이러다가 네. 끝나겠지 이렇게 잠자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깬 건데 네. 그죠? 근데 아직도 사실은 깊은 잠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너 프로포폴을 맞은 듯이 그렇죠. 너무 깊은 잠에 아직, 빠져 계신 분들이 아직도 있죠. 아직도 뭐 네. TK 분들 뭐 네. 많이들 깨셨지만 네. 그래도 구석구석에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사실 그분들도 깨어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그 노래. 저희가 그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그 매트릭스의 사진을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그건 이제 앞에다 걸었었는데, 잠자는. 네. 이게 모토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네. 다 그 매트릭스라는 시스템에 꽂혀가지고 네. 실제로는 잠을 자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실제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계를 서빙하면서 기계에게 복종하면서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잠자는 채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깨어나라는 말이 사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예,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나와 내 이웃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예,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예, 되는 것 같고 그런 깨치는 목소리 예, 깨우는 목소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네. 거기에 예. 그게 참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사실 하늘은 항상 깨어있죠 네. 근데 사람이 아직 안 깬 사람들이 많은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깨어나셔서 밤마다 이제 촛불 들고 그렇죠. 계신데 네. 또 사람은 또 자야 되거든요. 너무 이렇게 이 전국이 너무 오래가면 네. 다들 졸려한다는 거죠. 또 쉬고 또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빨리 방점이 네. 좀 찍혔으면 좋겠다. 탄핵이 성사가 돼서 방점이 좀 찍히고 그리고 한 달 정도를 좀 쉬고 네. 다시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네.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약간 좀 많이들 피곤해하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네. 그 시민들이 이제 자유발언하고 또 이제 인터뷰하고 이런 걸 들어보면은 이제 저희를 좀 그만 힘들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말미에 항상 하시더라고요. 네, 네. 조금씩 그렇죠. 피곤해져 가고 가시다. 이런 느낌도 좀 받고. 근데 저는 어제 네. 그 생방송을 이렇게 딱 보면서 네. 분위기를 느껴볼 때 사실 어제 그 상황을 보기 전까지 조금 마음이 걱정이 좀 됐었어요. 아, 어떤 예. 걱정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예. 그 토요일 날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올 것이며 어떠한 분위기일 것이며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인가에 따라서 전국이 이렇게 좀 그렇죠. 나아갈 방향이 맞아요.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탄핵이 그래서... 발의가 된 상태고. 그렇죠. 그게, 이게, 결의는 그게 안 된 거잖아요. 9일에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5일에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9일에 네, 한다는 얘기도 있고. 9일로 들었어요. 9일이 네. 정해진 것 네. 같은데. 9일이 사실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네. 거기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사실 모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별로 안 나오고 혹시 뭐 이야기들이 이제 그렇죠. 좀 이제 예를 들면 예. 박지원 씨가 했던 말처럼 네. 예,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네. 이거 큰일이다. 사실 그런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뭐 전혀 네. 네, 굴하지 않고 네. 네, 우리는 더 많이 모인다. 네. 네, 그리고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결코 민심이 어떻게 보면 약해지거나 줄어들지 않았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보면서 정말 뿌듯했고 감동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박지원 씨 때문에 네. 되게 황당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정말 저는 한주 동안 네. 그 박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욕을 하고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죽여버리겠다고. 진짜 거기 되게 익명 게시판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되게 간편하게 뭘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여버리겠다. 네. 그리고 이름 쓰는 날에다가 네. 진짜 M 이렇게 써놓고 거기 내용에다가 뭐 이렇게 진심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네. 그래서 진짜 왜냐면 너무 그 이 일에 네. 발의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 일에 발의하고 투표까지 이 일에 사실 할 수 있던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아니면 2일에 발의하고 5일에 아 1일에 하고 2일에 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네. 1일에 발의하고 2일에 투표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래서 사실 직무정지가 2일에 됐었어야 됐어요. 박근혜가.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망친 거잖아요. 네. 또 그걸 이제 추미애 탓을 또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 박지원의 어떤 실체가 네. 정확하게 드러난 그런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분이 정치권에 되게 오래 있었잖아요. 오래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술수가 보통이 아니다. 네. 네, 거의 뭐 정치로 따지면. 네. 정말 고단수의 고단수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게 안 통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정치적인 네. 어떤 정략적인 술수가 통하지 않는 상황을 국민들이 만들었다라는 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 2만 건의 뭐 악성 문자. 네. 항의 문자를 네. 받아서 결국에는 핸드폰 번호를 바꾸셨다는. 근데 또 국민들은 그 핸드폰 번호를 또 알아내죠. 알아내야죠. 당연히 알아내죠. 아니, 왜냐하면 그 네.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인데. 국민이고 국민들과 소통해야죠. 네. 또 번호 뭐 한 달마다 계속 바꾸겠죠, 이 사람. 근데 이번에 정말 저는 진짜 피부로 느꼈거든요. 네. 뭐 우리 편으로 항상 생각했었는데 네. 완전히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죠, 저도. 네. 예. 그래서 저도 진짜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네. 아 근데 국민의당은 네. 예, 좀 정체를 의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철수 네. 저기 페이스북에 또 들어가서 또 뭐라고 써놨더라고요.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탄핵하기를 네. 주장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지만 이 당론을 바꿀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자기가 만든 당에서 당론으로 내세운 거를 나는 참여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더 열이 받더라고요. 그분은 저기 혼자 네. 잘나신 분이고, 네. 예, 혼자 그 잘난 거를 또 자랑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열이 받아서 네. 말이야 방구야 이런 식으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네. 답글을 달았어요. 네. 당신이 만든 당에서 내놓은 당론을 네. 네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네. 넌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는 거는 진짜 실망이다. 네. 이런 식으로 신랄하게 제가 댓글을 달았거든요. 네. 근데 아니 그분이 요즘에 보면 마음이 약해서 또 지웠어요, 제가.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게 나라냐라는 말을 내가 먼저 했다. 네. 그게 오리지널 저작권 있다 이런 얘기 하시고 박근혜랑 좀 네. 비슷해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또 뭐였죠? 그 야당 잠룡들 회의 네. 했던 거, 예, 네. 네. 그거 내가 제안해서 한 거다. 뭐 근데 얘기 이제는 하시고. 거의 그 지지율이 네. 3, 4위로 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게 뭐냐면 그냥 자기 잘난 맛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인 거죠. 네. 네. 거기에 빠져 계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대선 후보가 정말 돼가지고, 대통령이 만약에 됐다면, 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네, 그런 생각이 네. 또 많이 들고. 착한 박근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착한 박근혜. 바른 박근혜. 네, 바르게 보이는 박근혜. 바르게 네. 코스프레 할 수 있는 박근혜. 그렇죠. 예. 네, 그럼 더 큰일이 났었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예. 요즘에 그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좀 약간 머리가 멍한 상태로. 왜 잠을 못 자셨어요? 아니, 어제 그 보느라고. 어제 보느라고. 예, 잠을 못 자가지고, 약간 좀 두통이 있는 또 상태네요. 그래도, 네. 그냥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저희가 뭐 한국에서 같이 광화문에서. 네. 나와서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쵸. 지금 여기서라도. 네. 마음으로 함께하고 네. 응원하고 그렇죠. 또 기도하고 그렇죠. 예, 또 뭐 말로 조사고 네. 네, 이렇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 뭐 다른 우리 뭐 근황 뭐 얘기할 거 있나요? 네. 근황 여기서 그냥 삶을 근근히 이어가는 네. 그런 뭐 인생에 대해서 네. 일상에 대해서 뭐 굳이 네.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한국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거대한 악에 맞서서 네. 싸우고 계신 민중들 앞에 네. 부끄러운 일상을 살고 있고요. 네. 저도 부끄러워지네요. 네.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이나마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지난주에 좀 바쁜 일이 좀 있었어요. 아, 예.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일들이 좀 생겨가지고. 이렇게 바쁘게 지냈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랬었냐면요. 어떤 사람이, 네. 여기,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그 모스크라고 하죠. 네. 네, 이슬람 사원들에 네. 편지를 보냈어요. 아. 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대량 학살을 하겠다. 예.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기가 너희들을 이제 대량 학살을 하겠다.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내용의 협박 편지를 여러 군데 모스크에 보낸 거예요. 예, 이슬람 사원들의.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예, 그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미국은 예, 그 자동 소총을 가지고 네. 이렇게 대량 살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굉장히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모스크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근처에 있는 여러 종교의 이제 종교인들이 모여 가지고 함께 회의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 회의가 이제 갑자기 또 두 번, 세 번 잡혔어요. 예. 그 긴급한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타운홀 미팅처럼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저는 그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느꼈어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남일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는 기독교니까 괜찮을 거야. 뭐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가 교회 와서 난살하진 않겠지.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동의했던 생각이 뭐였냐면 한 사람에게 일어난 injustice. 그러니까 injustice면 뭐죠? 불의. 불의. 감사합니다. 한 사람에게 일어난 불의는 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불의와 같다.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같이 동의를 했어요. 그게 네. 우리는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 정신이.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함께 다뤄 나가야 될 문제다. 그래서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너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고 그렇게 또 거기서 다짐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네. 뭐 가톨릭 신부님도 나와서 이야기하고 또 저희 이제 개신교 교회에서 온 목사님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시장도 오고 네. 예, 시의회 의원들도 오고 그다음에 경찰서장도 오고 그래서 함께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하자. 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네, 너무나 좋고 어떤 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그룹이 당한 어려움이 그 전체 커뮤니티의 문제로서 다뤄지는 그것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주의의 힘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게 커뮤니티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뭐 그 일은 별로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예, 그런 자세가 정말 너무 좋았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경찰 서장님이 했던 이야기가 또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예, 뭐였냐면 우리의 일은 그러니까 경찰들 우리의 일은 그 사람의 성별이나 혹은 피부색이나 혹은 어떤 종교를 믿는가 혹은 어떤 클래스에 있는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경찰들이 함께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말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안심의 마음을 주는 예, 그런 또 격려의 말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공권력이 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한국 상황을 보면 뭐 물론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지금은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 너무 다행인데 경찰들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시민들과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이 너무나 이렇게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면서 참 안타까운 또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참 이 미국의 그 경찰력은 굉장히 그 강하거든요. 군대죠, 거의. 네, 그래서 네. 저기 네이티브인 그 아메리칸들이 그 네. 프로테스트를 근래 지금 하고 있죠. 네, 지금 네. 하고 있죠. 네. 물대포로 막 네. 쏘고 네.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는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우리나라는 분위기 아주 좋은 거예요. 아, 너무 네. 이런 시위는 없었죠. 인류 역사는 그렇죠.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그 경찰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착했던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촛불 이 혁명이 굉장히 그 감동을 그 창출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감동이 증폭이 되면서 그것이 네. 서서히 경찰들까지도 녹이고 마음을 네. 다 녹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연대가 굉장히 연대의 그런 외연이 이제 넓혀져 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공권력에까지도 그 연대감이 외연이 넓혀져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 그 트위터에 제가 그 저희 트위터 있거든요. 네. 저희 트위터 있는데 트위터 있죠. 네, 팔로워가 지금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트위터 이름이 뭔지. 갓캐스트? 네. 갓캐스트 2015. 예, 2015년에 예.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갓캐스트. GODCAST 예. 2015.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네. 저희가 그 팔로잉이 지금 19명을 저희가 팔로잉을 하고 있고요. 저희를 팔로우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네. 제로입니다, 제로. 네네. 그래서 저희가 트위트도 지금 뭐 거의 안 올렸는데 제가 하루 전에 올렸어요. 성경 말씀 이사야서 11장 4절 제가 적었거든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적었냐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촛불 집회는 평화롭지만, 결국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 평화 집회 무용론을 이렇게 슬슬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제.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 좀 다른 네. 종류의 폭력을, 우리가 이제 언어적인 폭력도 당연히 폭력이잖아요. 네. 이것도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이제는 근데 언어적인 폭력이 말로 안 되면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논리를 펴시면서 약간 폭력 시위를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네. 그런 말씀을 진보 인사들 중에서도 정말 그 훌륭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네. 네,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뭐, 네. 그 폭력이 있어야 네. 그리고 그에 따른 희생이 있어야 그렇죠. 이 기운이 확 살아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네. 봤을 때 네. 피를 흘렸을 때 네. 그런 혁명들이 일어났잖아요. 네, 네, 네. 사실 무혈 혁명은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의 증폭력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누군가 네. 죽어야 되고 누군가 이렇게 자살을 이런 거죠. 자살, 분신 이런 네. 시위, 그렇죠.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그것이 가지는 어떤 임팩트가 크니까 네. 이제 그런 것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옛날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사에서 11장을 쭉 읽어보니까 네. 평화의 왕, 뭐 다윗의 뿌리에서부터 가지가 나온다. 다윗의 후손이죠. 메시아 네. 얘기를 하면서 메시아가 왔을 때 네.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된다. 뭐 사자가 뭐 어린 양과 뛰놀고 네네. 이런 파라다이스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파라다이스를 이루는 도구가 뭐냐. 뭐 철퇴냐. 뭐 강력한 어떤 지도력이냐. 그게 아니고 입술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네. 네,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 그러니까 무조건 저널리즘이라는 거죠. 그 메시아의 무기는 저널리즘이다.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약 이사야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어떤 폭력에 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폭력은 그러니까 입술에서 네. 나오는 말. 그렇죠. 네. 오로지 말로 조사 뿐다. 네. 예. 네, 그래서 결국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죽인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악인을 죽인대요. 네. 예수님이 살인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근데 뭐 칼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말의 네. 그런 말의 내용이 뭐냐면 공의와 정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악의적인 댓글이나 이런 걸로 악인을 조사부는 게 아니고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는 것으로 네. 악인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평화 집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예수의 사실 정신이 네. 구현이 되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희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네. 우리가 사실 먼저 폭력을 써버리면 폭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증폭이 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모든 것은 다 뮤추얼리티의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네. 상호작용성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쪽이든지 폭력을 먼저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폭력은 계속해서 증폭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수라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냥 한 사람이 칼 하나만 꺼내면 네.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서로 네. 죽이면서. 근데 지금 여태까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사실 정말 기적이고 네.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고. 네.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의 평화 집회가, 그러니까 네.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는데 네. 폭력적인 그런 현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네. 이렇게 질서 있게 네. 평화롭게 네. 그리고 굉장히 해학적으로 네. 그리고 문화를 동원해서 네. 이렇게 시위한 역사가 있었는가? 없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없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평화 시위, 비폭력 저항 운동에 정말 첫 페이지에 등장할 만한. 네, 정말. 예, 그런 예가 될 겁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역사적인 예, 네. 그런 시위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박근혜를 몰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유일하게 사용해야 될 무기,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언어다. 네. 말이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무기는 어린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요즘에 초등학생 얘기하는 게, 어우, 네. 똑 부러져요. 누구나 네. 똑같은 힘을 가진 그런 무기거든요. 네. 힘을 발휘하는. 네. 그러니까 뭐 폭력이라는 건 덩치가 큰 사람이 사용하면 더 큰 힘이 되죠. 네. 네, 그렇지만 말이라는 것은 입술만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네. 말할 수만 있으면 되니까 어린아이가 말하든 오히려 어린아이가 말하면 더 큰 힘이 되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무기를 네. 한꺼번에 우리가 다 사용하면 어떤 사람은 폭력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어떤 무질서하고 통일되지 않은 그런 방식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박지원 얘기한 게 그거예요. 2만 명의 문자를 받고 네. 이 사람이 자기 어떤 그 바꿨어요. 자기 결정을. 네. 그러니까 9일로 하자. 네. 비박을 다 설득할 때까지 우리가 그 뭐 잘못했다고 기다리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네. 하다가 이게 문자 폭탄을 받으니까 저도 네. 홈페이지 가서 죽여버리겠다. 네. 죽여버리겠다고 한 거는 말로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네. 말로. 네. 자, 그 인격 살인인가요? 네. 말로, 네, 말로 조사 버리겠다. 네. 그래서 그 그러니까 변화됐거든요. 네. 이 사람의 행동이 이 국민들이 문자를 미쳤죠. 네, 문자를 네. 보내서 이 사람의 행동을 바꾼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카톡 엄청 지금 받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가장 괴롭대요. 카톡을 받고 문자를 받는 게 가장 괴롭대요. 어떤 다른 공격보다 네. 그게 가장 두렵고 가장 괴롭고 가장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네. 뭐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정을 봤대요. 근데 다른 때는 다 괜찮고 뭐 야당 의원이랑 싸울 때도 그렇게 썩은 표정을 못 봤다는 거예요. 카톡을 받을 때마다 표정이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아무리 폭력 집회를 해도 네. 카톡 하나 보내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네. 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오로지 말로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예. 네. 그래서 악인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말로 한번 이뤄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제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말에 힘이 있다라는 말이 여러 구절에 네.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검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말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JTBC도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종편 중에 하나지만 네. 좋은 저널리즘, 훌륭한 저널리즘을 구현하려고 이렇게 결정하고 네. 실행했을 때 그것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몰고 온 힘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예, 평화 집회 저는 좀 고수를 해야 된다. 끝까지. 네. 그럼요. 끝까지 생각합니다. 해야 되고 절대 어떠한 폭력적인 상황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네. 다 망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경찰이 네.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면 거기에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글쎄요. 대응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죠. 대응을 안 하는 건 조금 사실은 네. 우리 그러니까 그 좀... 예전에 네. 이제 간디 선생이 네. 그 이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주도했을 때 네. 그 이제 어떤 해안가에 나가서 네. 그 이제 저항 운동을 한 기록이 있어요. 아. 근데 거기 보면은 경찰들이 그러니까 영국 경찰들이죠. 영국 경찰들이 쭉 서 있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곤봉이겠죠. 네. 예, 곤봉을 가지고 서 있는데 한 사람씩 걸어 나가는 거예요. 아. 그 인도 사람 감동적이네요. 예. 한 사람씩 걸어 나가서 그 앞에 가서 두들겨 맞아요. 쓰러지면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옮겨오고.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또 걸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 저는 그런 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예,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네. 저는 대응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하나의 대응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근데... 정말 무저항의 비폭력의 방식이 네. 그 당시에는 정말 힘이 없는 것 같고 찌질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게 정말 끝까지 가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저도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럼 막상 그런 현실에 닥치면 네. 저도 말의 힘을 접어두고 네. 몸의 힘을 사용할 것 같아. 네. 제가 네, 성정이 급한 사람인지라. 근데 그 어쨌든 아무튼 그 네. 그 말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네. 우리가 했는데 네. 저는 그 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말이 무슨 생각이 있어야 거기서 말이 그렇죠.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 안에 갇히지 않고 그 남들이 던져놓은 프레임 여기에 갇혀라 갇혀라 하면서 던져놓은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네. 자신의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그 댓글에서도 이제 많이 써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 박근혜를 지지하고 예, 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판 정신을 올바로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아니, 나는 생각할 시간이 없이 바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어떠한 생각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가치를 높여가는 것. 예,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의 범위를 넓혀서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티까지 같이 넣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은 주입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해야 돼요. 예,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남들이 가르쳐 주는 하나님, 남들이 가르쳐 주는 믿음. 그것만 받아들여서는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 없거든요. 예. 본인이 느껴야 돼요. 본인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발전시켜야 돼요. 네. 예. 그런 생각의 주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에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생각해 봐도. 예.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제가 지금 뭐 폭력 집회 뭐 평화 집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간디가 이끌었던 평화 집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 이렇게 공권력이 폭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게 우리가 이제 평화 집회를 하면서도 가지게 되는 그런 의문일 거예요. 그런 네. 질문일 거예요. 네. 어떻게 할 거냐? 경찰이 우리를 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뭐 맞설 수 있다. 때리면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고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야 맞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목사로서 할 얘기는 아니죠. 네. 왜냐하면 뺨을 한 대 맞으면 오른 뺨을 맞으면 왼 뺨을 돌려대고 네. 사실 근데 그게 바로 예수가 말씀하신 저항의 방법이었다라고 네. 어떤 신학자는 얘기를 해요. 네네. 예, 그 되게 유명한 그 신약학자인데. 네.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 뭐,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까지도 내어줘라. 이것도 저항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냥 그쵸. 바보처럼 당하는 게 뭐, 아니고.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라. 가고. 네. 이게 그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공권력을 부끄럽게 만드는 저항의 방식, 비폭력적 저항의 방식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굉장히 순진하게 이렇게 말씀을 사실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억압자를 인간으로 본 거예요. 네. 억압자를 어떤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최소한 본 거죠. 네, 네. 예, 그러면 그 억압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다. 예,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사람도 낯짝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거다. 뭐 이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순진하게 하신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우리 경찰들 그 정도 양심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것들을 사실 실천하면 저항의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 순교한 거거든요. 네. 예. 그 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실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쵸. 이 공권력에 불의한 폭력이 있을 때 거기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뭐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폭력에 맞서지 않고 그냥 그 폭력을 고스란히 받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냥 뭐, 바보처럼 당한 게 아니고, 분명한 저항의 의미로 당한 거거든요. 다시 그렇죠. 말해서 평소에 말로 싸우셨어요. 근데 그 말에 힘이 있으려면 그 말을 뒷받침해주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의 말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 말의 진의를 어떤 진실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뒤따랐어야만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죽음으로 증명한 당신의 말의 진실성인 거예요. 네. 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박근혜 퇴진을 원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런 네. 말을 하고 있다면 사실 그걸 진짜로 우리가 원한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일단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것은 표현이 됐지만 혹시 어떤 성경은 어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폭력을 맞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해주고 있느냐 전 이 정도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그 사실 이제 예수의 사역과 삶을 보면은 어떻게 저항해야 되고 네. 어떻게 불의한 권세에 대응을 해야 될지 네. 잘 보여주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제 로마서 13장에 대한 이제 네. 해석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옛날부터 많이 쓰여져 왔죠, 그 말이. 네.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세우신 것이니 네. 권세에 반항하지 말고 네. 그냥 복종해라. 네. 이게 이제 로마서 13장에 이제 나오는 구절이죠. 네. 네. 근데 그걸 그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 히틀러 때도 그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일단은 뭐 이제 어떤 분은, 이거는 왕정 시대의 이야기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정 시대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야기와 지금 현재 민주주의 시대의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아, 그럼요.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셨던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은 이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방인을 사랑하라는 그런 이제 정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 예,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하신 분이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다른 분은 이제 이것은 그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 운동을 네. 하신 그 예수의 삶을 돌이켜 봐서 생각을 해볼 때 네. 이거는 이제 저항의 어떤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인 거다. 또 이렇게 또 해석하실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되고 있어요. 신학적인 아, 네. 해석들을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약학자이신 우리 네. 애너님께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 일단 저 아까 네. 제가 조금 말을 실수한 것 같아요. 그,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평화 집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혹시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도망가시라. 예, 그리고 투표로 우리가 심판하면 될 것 같습니다. 투표로. 왜냐하면 투표는 우리의 말이잖아요, 또. 그죠? 예, 네. 그리고 이 민주주의에서 최후의 권력이, 최후의 힘이 사실 투표니까 도망가시면서 투표로 나중에 심판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저는 마음이 약해서 항상. 예, 여러분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엿장수님이 댓글에도 언급을 해주셨죠. 네. 이 바울의 로마서 13장 때문에 망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그것을 우리가 절대적인 권위로 최종적인 어떤 성경 말씀, 성경의 어떤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엿장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죠? 근데 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또 우리 평신도 분들께서 로마서 13장 하나님 말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읽고 순종하실 수도 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저는 바울의 빌레몬서를 우리가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빌레몬서도 바울이 썼고 네. 로마서 13장도 바울이 썼습니다. 네.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네. 근데 바울의 컨택, 바울의 어떤 전체적인 논조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빌레몬서라는 건 뭐냐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근데 오네시모스라는 종이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친 거죠. 근데 어떻게 정말 운명적이게도 바울과 같은 그 감옥에 오네시모스가 갇히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빌레몬도 잘 알고 오네시모스도 바울이 잘 알아요. 네. 그래서 감옥에서 오네시모스를 감동을 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거죠. 네. 감동을 시켜서. 네. 네. 그래서 빌레몬한테 오네시모스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네. 보내면서 편지를 한 장 쥐어줘서 보내는 거죠.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얘가 너로부터 도망친 종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형제처럼 대하라. 네. 예, 그 당시에 종과 주인의 관계는 정확한 상황이거든요. 네. 상황계가 뚜렷한 거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가 됐기 때문에 얘는 너의 종이 아니다 더 이상. 얘는 너의 형제다. 예, 그러니까 계급을 무너뜨린 거예요. 네. 예, 계급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편지로 굉장히 그 빌레몬을 달래고 얼르고 하면서 계급을 무너뜨린 겁니다. 굉장히 칭찬을 해서 처음에. 그래, 칭찬을 네. 완전 얼르고 달래고 막 네. 하면서 넌 진짜 나의 아들인데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저는 바울은 사실은 체제의 전복을 굉장히 평화스럽게 개인적인 활동 안에서 꾸준히 일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체제 전복을.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삶 전반에서 바울은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 13장에 뭐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네. 이것이 이 사람 위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예,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세상을 전복시키는 방법으로 굉장히 평화로운 방법 그리고 점진적인 방법을 바울은 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한 그 이방인에 대한 사랑. 그렇죠. 예, 이거랑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네. 사랑으로. 네. 그 다시 말해서 평화 시위로 우리가 세상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네. 사랑으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세상을 전복시키기 시키는 것이 사실 기독교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통일되어 있는 논조입니다. 네. 네. 그 감사하고요. 네. 저는 그 일단은 이 논쟁을 봤을 때 네.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는 한국 기독교의 문자주의적 해석의 문제다. 아 일단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문자주의적 해석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한 획 한 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변하거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네. 어떠한 해석의 여지도 없다. 네. 네. 문자 자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문자주의적인 해석의 입장이에요. 네. 예. 네. 근데 문자주의적 해석을 만약에 그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말을 문자주의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게요. 예. 네. 불가능하거든요. 예. 네. 돼지고기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예, 저는 못 하거든요. 네. 예, 그, 뭐, 가늠한 자 있으면 돌로 쳐서, 예, 사람들이 보여서 돌로 쳐가지고 죽여야 됩니까? 예. 그 왜 그런 거는 선택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렇죠. 네. 딴 거는 받아들여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일단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자주의적인 해석은, 어,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각은 성경은 문자주의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 한 구절도 한 말씀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예. 그런 점을 일단 알아야 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예. 뭐 여러 가지 그 프레임을 갖다 댈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렌즈를 갖다 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국가주의적인 렌즈를 갖다 대면 이거는 모든 권세 잡은 사람들한테 다 순종해야 되고 찍소리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이 되온 거죠. 네. 많은 사람에 의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헤롯 왕한테 저 교활한 여우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그 생각의 프레임을 갖다 대보자고요. 네. 그럼 이건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욕을 네. 잘하시네요. 아, 그렇죠. 네. 박근혜에게 닭이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데? 또 저기 있잖아요. 그러네. 독사의 자식이랑. 뭐 저기. 다 동물을 갖다 대면 욕이 되잖아요. 쥐. 쥐도 네. 마찬가지고. 쥐도 마찬가지고. 네. 네. 아무튼. 예수님이 동물로 욕을 하신. 동물이 무슨 죄가 있는? 우화 비유법의 달인. 네. 네. 이시네. 아무튼, 또, 저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예, 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독설. 네. 너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게 보여도 속으로는 다 썩었다. 너희들 죽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 독설을 뱉어내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어떤 정신에 비춰서 해석을 해보자면 네. 예수님의 정신은 잘못된 권세에 예, 불의한 권세에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권세에 저항하는 정신을 가르쳐주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삶을 네. 통해서 그걸 네. 또 실천하셨고 네. 그게 기독교의 가르침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이 로마서 말씀을 해석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논조에서는 그 평화로운 또 사랑으로 인한 체제 전복, 점진적인 체제 전복 이것을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급하신 분들은 신약 성경 되게 마뜩치 않게 받아들이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점진적으로 평화롭게 사랑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그것이 사실은 열매들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간디 선생의 얘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십자군 전쟁 이런 거는 기독교가 폭력을 사용한 거고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정신으로 네. 이방인들을 뭐 다 때려잡자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거의 뭐 예. 지난주에 얘기한 크리스토 파시즘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비폭력 그리고 어떤 점진적이고 평화적이고 사랑으로 인한 어떤 이상주의적인 어떤 방법을 통한 체제 전복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네. 그런 어떤 비폭력과 사랑의 정신을 놓쳐버렸을 때 네. 세상에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을 견지하고 또 그것을 끝까지 고집해서 막 죽어 나가시는 분들, 순교자들 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세상에 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뭐 13장 로마 13장에 위에 권세들을 굴복하라. 네. 또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 보면서 막 울면서 네. 네. 참 그리고 또 이제 성전을 보면서 이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리자 이렇게 사실 또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뭐 성전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기 몸을 말씀하신 거다. 네. 이런 식으로 비유했는데 네. 예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네. 예, 저는 정말로 예수님이 미래를 보신 거라고 생각해요. 70년에 이 예루살렘을 로마가 침공해서 완전히 개박살을 개박살을 낼 거라는 거를 예수님은 미리 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깨이고 또 지성적으로 깨이고 또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고 네. 또 그런 해안을 가졌으면 그 정도 앞은 예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수님이 그 정도 앞을 정확하게 예견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예견하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질럿들이 있었거든요. 네. 질럿당. 스타크래프트의 질럿들. 네. 그 열심당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활동을 예수님은 뻔히 알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렇죠. 저번 주에도 우리 바라바? 네. 그렇지. 예수님과 바라바 그 얘기 했잖아요. 네. 그 바라바 같은 사람들이 잔뜩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운동을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 그 운동이 일어낼, 그 운동이 야기할 사태 정도는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은 평화롭게 전민적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운동 가셨고. 네. 근데 그 옆에 현실적이면서 성질 급하면서 또 무력에 의존하는 그런 운동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목표는 같아요. 뭐 목표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죠. 이제 좀 더 민족주의적이고 좀 더 그것을 초월한 예수님의 그건 좀 다르지만 그죠? 네. 예. 그 더 나은 세상을 만든 자 추상적으로는 비슷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방식이 달랐던 거죠. 네. 예. 근데 그 폭력적인 방식이 이 로마라는 거대한 힘 앞에 무력하게 박살이 날 거라는 걸 뻔히 사실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네. 예수님이 그렇게 울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자기 사람들을 아끼신 거예요. 네. 제가 저번에도 옛날에 이런 말 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너네들 제발 쥐죽은 듯이 좀 가만히 있어라. 그래야 너네 안 죽는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고 네. 제가 볼 때는 바울도 비슷한 어조로 그런 기조로 말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도로. 그러니까 시대를 파악하고 내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이 일어날 것 같으면 도망가라. 이거랑 비슷한 말씀인 거예요. 폭력이 네. 일어날 것 같으면 말려야죠. 네. 우리 저기 그렇죠. 고등학생들이 네.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집회 때 그거 했잖아요. 그렇죠. 말렸죠. 네. 네네네. 그 어린 학생들이 말리니까. 근데 박근혜가 미친 척 군대를 동원하면 네. 도망가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엄령을 선포하면. 네, 계엄령을 선포하면 네. 도망가서 나중에. 지금 근데 네. 만약에 계엄령을 선포해도 군대가 네. 들을까요? 안 듣죠. 네. 그러니까 안 들을 수 지금 상황은 네. 평화 집회로 끝까지 가도 되는 상황이에요. 네. 네. 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시위 문화가 이런 식으로 정착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폭력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또 한 가지, 또 일이 있었는데, 가수 윤복희 씨가, 예, 네. 그 트위터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 그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의, 예, 때 욕을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퍼거슨의 1승이라고 하더라고요. 퍼거슨의 1승. 예.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억울한 분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빨갱이들이 날뛰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쳤어서 이렇게 이제 트위터를 남겼는데 이제 이게 해석이 되기로는 이제 빨갱이들이 날뛰는 우리 같은 네.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 사탄의 세력 이게 뭐냐? 우리 촛불을 든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네. 다 이해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죠. 네. 네 기도를 한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는 했어요. 사과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빨갱이들의 세력. 예. 그리고 사탄의 세력. 이게 이제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비난하는 일부 이제 박사모 같은 사람들 네. 혹은 일베 세력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한 거다. 본인은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그게 이제 큰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럴 시간에 그냥 촛불 집회 같이 나와서 한영애 씨처럼 같이. 네, 그럼 본인도 나오셨대요. 그 여러분 네. 여러분이나 한번 불러줬으면. 그렇죠. 얼마나 감동적이었을 텐데. 큰 칭찬을 받고. 네.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한국 기독교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아이디얼러지. 아, 네. 네. 이 사상. 네. 그러니까 체제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 체제의 그 사상적인 면을. 기독교의 어떤 믿음, 예, 보다 위에다 놓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반공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네. 종북을 때려잡는 반공 기독교인이 되어야 진실한 기독교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특히나 이제, 많은 교회가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장로교회 쪽에 좀 그런 분들이 그렇죠. 좀 많이 있어요. 서북청년단. 아, 그렇죠. 네. 다 그 연결이 또 돼 있거든요. 서북청년단 그 활동하셨던 분들과. 그럼요. 예, 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장로교회. 뭐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영으로 시작한 교회인데. 아무튼, 이 사상이 어떤 기독교의 세계관 위에 오는 것이 온당치 않다. 또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네.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종교라는 거는 네.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이제 감리교 목사인데 네. 그 심사 목사 심사할 때 네. 이렇게 심사관들이 이렇게 있을 때 딱 들어가서 이제 그 자기 소개를 할 때 네. 소속을 밝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 기독교 감리 이렇게 했거든요. 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기독교 대한 감리회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정식 명칭이죠. 그렇죠. 기독교 네. 대한 감리회. 왜냐하면 네. 기독교가 먼저 온다는 거죠. 네. 우리의 어떤 정체성은 일단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다. 네. 이렇게 이제 다시 말해서 국가주의도 초월하는 게 종교라고 네. 이제 가르치는 거죠. 네. 네. 뭐 거기에 동의하실 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왜냐하면 이제 종교라는 건 영혼에 관한 거고 그죠. 네. 예, 국가라는 거는 그 영 바깥에 있는 것들, 뭐 혼이나 그죠, 정신이나 또 뭐 육체나 이런 거,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역이나 이런 거에 관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본질적인 게 영적인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니까, 네. 기독교인이 먼저다, 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맥락을 좀 같이 하거든요. 네, 저희 네. 말씀드리는 거는 네. 그래서 믿음, 신념 네. 이런 것 이게 더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체제나 이런 것도 좀 후에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네. 종교라는 거는 어떤 자신의 자신됨.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아이덴티티죠. 네. 예, 자기의 자신됨을 정체성. 예, 정체성을 결정하는 네. 중요한 가치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 국가주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국자인 거는 굉장히 이제 좋은 거죠. 네. 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애국하는 마음이 있고 또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게 좋은 건데 국가주의는 다른 거예요. 애국심과 네. 네, 국가주의는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전체주의는 뭐냐면 누군가 한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통일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게 전체주의예요.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되는 것. 예. 그것이 나라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거죠. 보기 좋게. 네. 예. 근데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사상 교육이죠. 네. 예, 학교에서 받았던 그런 네. 사상 교육 또 군대 가면 또 군대에서 정훈 교육이라 그래 가지고 예, 또 그 브레인 워싱을 하잖아요, 막. 예. 근데 뭐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국뽕? 네. 국뽕 놔주면서 네. 이렇게 하는데 그그 네. 그 국가주의는 네. 위험한 거예요. 예, 그거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네. 예, 결국에는 국가들끼리 충돌하게 되고 그 안에서 희생당하는 국민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거 또 이 종교의 정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상호 호혜의 정신. 다시 말하면 사랑의 정신이에요. 네.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주의를 초월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신앙을 가진 종교인이면 애국자가 돼요. 예. 애국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잘 살아야 되고 우리 이웃들이, 그 본인들의 삶을 이렇게 활짝 꽃피우고 예,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본인이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국자가 된다고 봐요. 네. 예, 그걸 지켜주는 게 국가니까. 근데 내 나라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다른 나라의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국가주의는 굉장히 편협한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 편협한 사랑의 방식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 엿장수님이 여기 이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반공 기독교인들의 나라를 위한 기도, 자칭 구국기도라는 것은 얼핏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다. 왜냐하면 저들의 나라 안에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뭐 너무 뭐야 이거 시적인. 그냥. 야, 이거 충격을 받았어요. 예, 예, 감동 받았어요. 예, 충격. 예. 사람이 살지 않죠. 네.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 국뽕 맞은 좀비들만 있는 거죠. 우리 네. 그 시상식 같은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네. 뭐 댓글 시상식 이런 댓글. 거 해서, 네. 해서 뭐 엿장순이 너무 독보적인데요. 그렇겠죠. 뭐 분야를 여러 개 만들어야겠네요. 상을 휩쓸어 가시겠죠. 네. 분야를 여러 개 만들어야겠어요. 뭐 문학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전기팟 문학상. 네. 그래서 엿장순님 드리고 네. 네. 아유, 이건 좋았어요. 아주. 예. 아, 그들의 나라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야, 국가만 있고 사람은 없다. 그렇죠. 아. 국가만 있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는 네. 정신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개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이때 우리 아멘 좀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아멘. 아멘. 그렇죠. 아멘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한수 배웠어요. 국뽕 맞은 애국심을 가장한 국가주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예.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네. 또 한국 기독교에는 좀 특이한 정서를 낳은 것 같아요. 영향을 줘서. 그게 뭐냐면, 네. 교회주의. 예. 그렇죠. 우리 교회. 목사님주의. 우리 목사님. 네. 예.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네. 연결해서 발전시키지 않았나,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다른 교회 어떻게 되든, 저 시골에 있는 교회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없이, 나만 이 강남에 있는 화려한 성전에 앉아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좀 사운드 빵빵하게 들으면서, 좋은, 그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걸 받으면서,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예.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 이기주의. 예. 문제잖아요. 가족 이기주의. 네. 예, 자기 가족만 괜찮으면 된다. 남들은 어떻게든 상관없이. 이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요. 예. 예. 교회주의는. 교회주의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에서 보면 교권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예.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앞세우고 교회의 어떤 이 전체성을 앞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죠. 예. 브레인워시 매주 해가지고 말 잘 듣는 예. 교인들을 만든 다음에 목사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아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박사모 모임에서 아멘을 외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이 양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에 생각하지 않은 예,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 휩쓸려 갈 수 있다. 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또 엿장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소부화를 하나 뭐 써주셨는데 제가 이거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고양이와 여우라는 이야기인데 네. 고양이와 여우가 개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고양이가 말했다. 난 개들이 무섭지 않아.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개책이 있으니까. 여우가 말했다. 개책 하나로 어떻게 개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 내게는 77가지의 개책과 77가지의 도피 방법이 있지. 고양이와 여우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사냥꾼들이 몰려왔고 개들이 들이닥쳤다. 한 가지 개책을 갖고 있던 고양이는 나무 위로 펄쩍 뛰어 올라가서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여우는 도피술을 부리기 시작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개들에게 잡히고 말았다. 생각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여우는 같아요. 여우는 뭐 박지원이고 고양이는 그냥 엿장수님이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고양이 애묘인이시죠. 애묘인이시고. 네, 애묘인이신데 네. 저는 이거 딱 읽으면서 제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하나 하기 전에도 막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막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재다가 결국엔 낭패 보는 그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이 많아요 저는. 아 그래 신중하시니까 전 좋은 것 같아요. 의외로 담대하지 못하고. 네. 아 그래도 저는 그 신중하시고. 그게 이제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말하면 신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아니, 저는 잡생각이. 우리 T1님의 진중하고 신중한 면을 아주 이렇게 애정하고요. 사실 저랑 완전 반대인데. 예. 근데 저는 생긴 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신중할 수가 없고요. 아니, 그래서 네. 저희가 같이 하잖아요. 네, T1님이 네. 즉흥적일 수가 없고. 그렇죠. 저는 즉흥적인 걸 되게 못해요. 네. 네. 근데 저는 깨달았어요. 네. 제가 되게 신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신중하려고 하면 망쳐요. 모든 일을. 네. 근데 제가 그냥 생긴 대로 즉흥적으로 모든 일을 다 즉흥적으로 하면 다 잘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운전하다가 어떤 네. 저기 어떤 분이 엄마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뒤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Motherhood. 네. Winging it 이렇게 써있어요. Winging? 네, winging. 네. Winging 이렇게 즉흥적으로 뭐든지 그냥 네, 바람을 네, 네. wing 이게 wing이 날개잖아요. 네, 이걸 네. 동사로 쓰면은 네. 모든 걸 다 임기응변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네. motherhood 엄마 됨 네. winging it 네. 그냥 되는 대로 그렇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ministry 목회 winging it winging it 되는 대로 되는 대로. 네.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이거 되는 대로 하면 된다. 네. 아 어쨌든 네. 아무튼 이제 생긴대로. 예, 그 이야기를 이제 해 주셔 가지고 네. 해 주시면서 이제 야권의 이제 야당 정치인들을 이제 꾸짖으신 거죠. 박지원 씨. 예. 네. 꾸짖어 주셨고 욕 먹어도 싸요. 네, 저희가 아까 이제 처음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때로는 예스냐 노냐 이런 흑백 논리가 좋을 때가 있어요. 아, 그럼요. 예, 그게 워킹 할 때가 있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 또,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만 워킹 할 때가 있어요. 네. 탄핵.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네. 이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냥 예스냐, 노냐의 문제잖아요. 96%가 예스인데, 지금. 네. 그 예스냐, 노냐의 문제인데, 어떤 일들은 그 생각보다 더 복잡한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예스냐 노냐 사이에 네. 그레이 에리아. 그러니까 예스인지 노인지 알 수 없는 혹은 판단하기 힘든 그런 중간 지대가 존재를 해요. 그렇죠. 그 밀정에 나오는 거잖아요. 밀정.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송강호가 네. 넌 조선이 통일 저기 뭐 통일이 독립이 될 것 같으냐? 네. 에? 정말 뭐 미래를 모르니까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아무튼 우리 기독교에서 특히나 이런 예스냐 노냐의 문제로 귀결돼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흑백 논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이제 영지주의도 얘기를 했지만 빛과 어둠의 어떤 대비, 예, 그 다음에 선과 악의 대결 구도,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인이냐 죄인이냐, 예, 이거의 구도 구원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예, 그래서 저기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간단한 그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 이분법적인 논리는 사실 어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논리라기보다는 문화적인 거죠. 예, 네. 철학적인 것이고 그리스 철학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세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렇긴 네. 하죠. 네. 그래서 예스냐 노냐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둘 다 틀린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잘 판단해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다음에 또 저기 이재명 칭찬을 좀 해주셨어요? 네. 아 저는 근데 네. 문재인은 요즘에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기 고구마 얘기를 했죠. 네. 사이다가 아니고 고구마다. 엿장수님도 문재인이 좀 정신을 차려서 좋다. 네. 그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저기 김어준이랑 인터뷰하는 거 들으니까. 네. 오, 이 사람 그래도 강단이 분명하고. 네. 믿음직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새롭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그러니까 두 분이 생겼어요. 두 너무 반가웠어요. 네. 저희 신혜님께서 예. 전기 팟을 들으려고 블루투스 헤드폰을 사셨대. 이제 파실 것 같은데? 네? 바로 왜요? 파실 것 같아요. 네. 왜 팔아요? 아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핑계를 대시면서 블루투스 헤드폰을 이제 지르신 거죠. 네. 네. 원래 지르고 싶으셨는데. 그렇죠. 예. 네.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네. 아니, 핑계를 저희를 얼마든지 대시셔도 되고. 네, 얼마든지 대시셔도 되고. 다음에 뭐 또 사시고 싶은 거 있으면 저희 핑계 대고 사세요. 네. 네. 네. 앞으로 이제 댓글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블루투스 헤드폰 사셨으니까 또 열심히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듣고 많은 댓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헤라 37님 네. 네, 한국에서 듣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방송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칭찬에 약하다는 걸 칭찬에 아시고 약한데 저희는 네.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왜? 뭐가 매력이 있지? 아, 그러게요. 예, 네. 아무튼 이제 칭찬을 좀 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칭찬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딱 한 줄만 이렇게 남겨주셔도 저희는 너무 기뻐요. 너무 이렇게 네. 힘이 돼서 일주일에 방송을 두 번 할 생각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아 농담이고. 네.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네. 들으시는 분들 좀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계획을 하는 편이고 저는 그냥 되는 대로. 에너님은 좀 예. 네. 네. 저는 말하기 위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편이에요. 네. 저는. 아 근데 엿장수 님께서 또 네. 우리 에너님 칭찬을 좀 해주셨잖아요. 네. 설교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아, 네. 설교는 엉망진창입니다. 아니 제가 들어봤는데 설교 네. 잘하세요. 아, 들어보셨어요? 네, 저 예전에 그 같이 했었잖아요. 수련회를. 아, 그랬구나. 네네. 네. 굉장히 기도 인도도 잘하시고 네, 설교도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도 잘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엿장수님께서 또 이제 댓글 그 초반에 남겨주신 게 있었는데, 예, 그 여러 사람들의 이제 어록을 쭉 모아주셨어요.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우리가. 네. 데이터 정리를 잘해서 구역자들 그렇죠. 그렇죠. 기록해야 됩니다. 네네. 여러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종교인들 위주로 많이 해주셨고,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헛소리 하는데 그 황상민 심리학자 있잖아요. 연세대 잘렸잖아요. 연대 잘리신 분. 네. 예, 그 저기 혼군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박근혜가 네. 얼마나 옹졸한 사람인지를 네. 알 수 있죠. 아, 꼼꼼하게 잘랐잖아요. 꼼꼼하게 사람들. 복수하는 사람이에요, 네. 정말.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 96% 상대로 어떻게 복수하실까? 그러니까요. 앞으로.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네. 네. 그 정도로 예, 저희가 댓글 소개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도 거의 다 할 얘기는 한 것 같죠? 네. 네. 마치나요? 이렇게? 아, 우리 저기 에너님이 한 가지 더 할 말씀 있으셨죠? 원래 우리가 이제 뭐 중간에 음악도 듣고 네. 하는데 오늘 그냥 이렇게 끝나나요? 네. 다음 주에 그 하실 거 이어서 할까요? 아니, 뭐 오늘 이렇게 너무 짧게 끝나는 것 같아서 네. 저기 우리 아레오바고 우리가 됐죠? 지금 아레오바고님 댓글 안 봤어요. 아,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티오님 네. 공식적으로 사과 한번 하시죠. 죄송합니다, 아레오바고님. 네, 그리 중요한 사실을 제가 놓치고 네. 있었네요. 예, 네. 네. 가장 중요한 우리 아레오바고님 우리. 아, 그걸 왜 조금 하고 그만합니까? 아, 예, 네. 네, 이거 뭐죠? 그쵸? 네. 그게 그 아, 잡혀간다 데려간다. 그렇죠. 네네네. 뭐 마태복음 24장 40절. 네. 뭐 두 사람이 함께 그 마당에 있다가 네.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겠네. 네. 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뭐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이거 노래도 있거든요. 노래 있죠. 네. 한 네. 사람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이 노래 네. 자체가 네. 휴거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마지막 때. 그렇죠. 예. 그 다미선교회 기억나시죠? 예. 뭐 93년도인가? 그렇죠. 예. 예. 91년도인가? 예. 언제 온다고? 아, 예. 91년도인가? 예수님 재림이 있다고. 네. 그래서 재산 다 팔고. 그렇죠. 교회 모여 있다가. 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가지고. 93년도인 것 같아요. 그 어떤 분들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 평소에 교회 열심히 나가는 그런 분들이 그냥 신발만 벗어놓고 어디 갔는데 이분 이거 된 거 아니야? 막 찾으러 다니고. 네. 근데 그 휴거. 네. 휴거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는 데살로니가 뭐 전후서에서 바울이 공중으로 우리가 들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오실 때. 네. 예, 그래서 후련이 뭐 변화될 것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과 이것 여기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나오는 이 말과는 조금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네. 네, 본질적으로 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뒤에 있는 뒤 사상적인 배경을 봐야 되거든요. 네.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기까지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걸 좀 우리가 보면은 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바울은 그 당시에 어떤 필로 필로라는 어떤 유대교 철학자가 네.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네. 필로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냥 많이 헬라화된 헬라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유대교 철학자들 중에 사실 바울도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분 이제 또 구약을 믿고 있던 또 바리새인으로서의 또 바울 이기 때문에 네. 구약에서 이 헬라적인 그 유대교 철학자들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네, 그리고 그렇죠. 모세가 가장 이제 뛰어났던 점은 일단 하나님의 언어를 받아서 십계명을 받아서 그렇죠. 이렇게 하늘의 언어를 전해준 거죠. 지상의 언어로 바꾼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번역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 네.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해서 이제 전달을 해준 거죠. 네, 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물었다. 네. 그리고 이제 죽을 때도 보통 사람처럼 그냥 무덤에 이렇게 갇히지 않고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르고 그죠?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승천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이 예. 시체를 걷어가셨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표현되어 있죠. 네. 네. 그래서 혹은 숨겼다. 그렇죠. 네. 승천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네.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온다고. 그렇죠. 네. 모세도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가 네. 다 모세와 엘리야 둘 다 승천했기 때문에 하늘에 그렇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네. 갇혀 있다가 다시 땅으로 이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그 개념과 연결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어떤 헬라적인 유대교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을 기독교 예수와 접목시켜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승천하게 될 거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그렇게 엘리야와 같이 그렇죠. 엘리야와 같이 네. 올라가게 될 들림을 거야. 받을 것이다. 들림을 받게 될 네.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유대교적인 그런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네. 헬라적인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이 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승천하게 된다. 네. 예. 그러니까 신인 합일설. 바로 그거죠. 예. 그래서 모세를 신인이라고 불렀어요. 신인. 네. 그게 데이오스 아네르 이렇게 그렇죠. 그리스어로는 그렇게 데이오스는 신적인 이런 뜻이고 네. 아네르라는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데이오스 아네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 네. 개념이 헬라적 유대교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신인이었던 모세가 승천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제자들도 신인이다라는 거예요. 신인. 네. 그래서 뭐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네. 그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았고 하나님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신들과 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인이라는 거죠. 네. 데이오스 아네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인자가 다시 온다. 이건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순수하게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네. 예, 뭐 에스겔서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인자의 개념. 네. 그리고 아 보복의 날, Day of Vengeance 네. 있잖아요. Judgment. 예, Judgment. 예.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하게 헬라적인 개념이 섞이지 않은 그런 유대적인 그런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나온 말인 거예요. 네. 다시 여기서는 지금 예로 드는 게 노아의 홍수 때 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렇죠. 장가하고 시집가고 네. 그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홍수가 사람들을 휩쓸어 갈 때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그렇죠. 나오거든요. 근데 그 휩쓸어 간다라는 말이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네. 아이로. 아이로는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네.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지를 찍어서 아이로 하는 거예요. 네. 예, 잘라버린다. 네. 없애버린다. 아이로. 잘라. 네. 근데 저희 교수님은 그거를 또 다르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로가 없애버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뜻은 들린다, 든다라는 뜻이에요. 네. 아래에서 위로 든다.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단어에 가장 네. 기본적인 의미는 아래에서 위로 든다예요. 그래서 네. take up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네. lift up. 그래서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치렁치렁 이렇게 가지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가지들이 밑으로 떨어져요. 네. 그러면 이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가면은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 줄 위에다가 가지를 이렇게 다시 네. 올려두죠. 네. 그거가 바로 아이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서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올려줘라. 그냥 올려준다는 거예요. 네.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냥 잘라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잘라 모아다 태워버리는 그게 아니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제 성전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네. 보고 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네. 불에 찍어서 불에다 태워라. 아니 그냥 저주를 내리신 거죠. 그 말씀도 하시잖아요. 아니 그냥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그때는. 네. 네. 그러니까 네. 다른 상황인 거죠. 네, 태워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 네. 그냥 저주를 내리셨어요. 네. 댐하고. 그랬더니 말라 비틀어져 있었죠. 나중에 네.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아니, 그거랑 이제 다른 해석이라는 네, 다른, 거죠. 네, 다른 네. 해석이죠. 그 다시 네. 말해서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네. 네. 네 그런 그러니까 그 꺼져가는 촛불을 불지 않으시는 그렇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네. 이것도 충격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이로라는 말이 테이크라는 사실 그래.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홍수가 아이로한다. 사람들을 아이로한다. 이거는 사람들을 휩쓸어간다. 테이크한다. 네. 그리고 없애버린다.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예, 홍수가 네. 우리를 그렇게 하면 싫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동일한 의미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그래서 들림을 받고라는 단어가 파라람바노라는 동사입니다. 파라람바노. 네. 그래서 람바노는 테이크란 뜻이에요. 네. 파라는 옆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테이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휴거랑은 연결이 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사실. 네. 네. 네 파라람바노. 옆에서 테이크하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그죠? 네. 그리고 그 아이로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로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네. 파라람바노도 아이로와 비슷한 의미로 지금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옆으로 쓸려간다 그렇죠.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겠네요. 네. 네. 다시 말해서 연행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연행된다. 옆으로 끌려간다. 네. 저 닭장차로 그렇죠. 끌려 들어간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네. 한 사람은 연행이 되고, 네. 아 그리고 다른 사람은 여기서 이제 아피엠이라는 단어예요. 아피엠이. 네. 그게 이제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한 사람 용서받는다. 이게 땅에 남겨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용서받는다라는 단어예요. 네. 아피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죄를 사여 주옵소서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은 많이 용서를 받는다. 네. 그래서 용서를 받는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네. 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빛을 탕감을 해주고 네. 또 이렇게 놓아주고 네. 놓아주고 이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let go 놓아주고 풀어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네. 이게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희 형제들의 뭐 죄를 용서치 않으면 너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치 않겠다. 네.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아피엠이에요. 네, 네. 예, 그래서 한 사람은 연행되고 한 사람은 남겠네 이게 아니고 한 사람은 용서 받겠네요.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개념이에요. 네. 주기도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 마태복음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칠 때 네. 주기도문 바로 마지막에 바로 끝에 주기도문이 끝나고 바로 네, 해석을 해줘요. 주기도문 해석을. 네, 네. 용서라는 개념으로 주기도문을 풀어줘요. 네. 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의미로 그런 맥락에서 이 구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심판의 네. 때가 오는데 너희들이 평소에 주변 사람들 용서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연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평소에 주변 사람을 잘 용서하고 너희들끼리 잘 연합하고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박근혜 물러가라고 외치면 용서를 받는다. 어, 그렇구나. 네.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렇죠. 네. 네. 연행 될 수도 있지만. 그 연행 될 네. 수, 연행은 박근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심판의 구속은 네. 박근혜가 되고. 심판의 네. 때에 홍수가 박근혜를 아이로 해 가는 거를. 아, 쓸어 가는 것을.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박근혜를 모른다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떻게 끼워 맞췄네요.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해석이었던 것 같고요. 네. 예, 우리도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의 맥락대로라면, 네, 심판의 때가 도적같이 찾아오는데, 그렇죠. 우리가 죄는 아무도 모른다. 죄를 많이 짓고 살지만 우리도, 네,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의 맥락에 따르면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받습니다. 네, 용서하면 용서받아요. 네. 우리끼리. 네. 네, 박근혜는 아니고 우리끼리 용서를 하면서 살면 네. 용서를 받아요. 아니 그리고 네. 그 용서라는 개념에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빚의 탕감이죠. 그렇죠. 네, 경제적인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주변 예, 사람들한테. 맞아요. 네. 근데 또 어떤 점도 있냐면 잘못된 행위에 대한 벌은 받아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그 개념까지 다 용서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네. 없는 듯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죄에 대한 책임 본인이 져야죠. 아,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없이 한다는 얘기가 용서가 아닙니다. 회개가 전제가 사실 돼야 되고. 그렇죠.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용서 받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저는 계급주의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걸 보는 거죠. 마태복음도.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경제적이잖아요. 네. 그 이제 성경 말씀을 아, 그렇죠. 읽다 보면 네. 이 가난한 자 없는 자에 대한 예,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관심이 많이 나타나죠. 네. 예, 여러 구절들에서 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굉장히 새로운 그 인사이트를 던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 뭐 그 아니 이제 끝내려고 이제. 네, 아니 바울의 개념으로 복음서를 네. 보니까 네. 문제다. 아,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또 한 주 동안 아주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지 기대를 하면서 예,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럼